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축복받은 나의 삶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김건일 작곡인 축복받은 나의 삶은 주최 90일 200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한없이 자유로운 오보이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희망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누려가는 우리민의 행복한 삶에 대하여 뜻깊은 시적 형상으로 감동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민의 참다운 삶과 찬란한 미래가 영원하다는 것을 졸졸하게 토로하면서 오직 장군님만을 모시고 따르며 끝까지 받들어 가려는 우리민의 의지를 격전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유순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희망과 열정이 넘친 낭만적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졸서의 위인들을 모시어 이 세상 가장 존엄 높은 인민으로 감 높은 삶을 누려가는 우리민들의 사상 감정을 훌륭한 예술적 흉상으로 특색 있게 노래한 명곡입니다. 푸른 꿈 키워준 그 손길 없다면 내 마음 날개 없는 새와 같으리. 장군님 안겨둔 따사로운 사랑이 나의 희망 꽃피었네. 장군님 안겨둔 영원한 삶이서 나의 심장 불태우네. 다음 순서로 노래 조선의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작사, 오마진 작곡인 가요 조선의 모습은 위대한 조선 노동당의 둘이의 한마음 한뜻으로 철통같이 굳게 뭉쳐 어제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당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전체 군대와 인민의 옥센 기상을 노래한 조선의 명곡입니다. 가요는 전엄 높고 우월한 사회주의 조선의 참모습인 일심단결을 그 어떤 꾸밈이나 가식도 없이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하나의 숨결로 거동치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 그리고 위대한 수령,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이용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민의 철석의 신념과 단결된 모습을 긍지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이고도 박력있는 리듬을 타고 기백있게 흐르는 선열 형상은 일심단결의 모습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흉령적 기상이 생동한 화폭으로 안겨게 합니다.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함없을 조선의 모습을 시대정신이 나리치는 명백한 시호들과 장중하면서도 박력있는 선율 형상으로 보여준 노래 조선의 모습은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따라 최후 승리를 향해 나가는 길에서 우리 천만 국민의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로 영원히 높이 올려퍼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